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음의 하나님을 대적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하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당해 서기 위함이라. 우리 앞에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363일 새 날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직 미지의 세계라서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우리 앞에 지금 무슨 일을 만날지 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사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년처럼 여전히 살기가 힘들고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재난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 저는 그래요. 새해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헌년이나 새년이나 똑같아. 달라질 것이 없어요. 또한 먹고 살기 위한 생존 경쟁도 치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날마다 세상의 악과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싸움을 나가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 아이 목사님,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은요 실감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피부로는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어. 뭐 마귀니 귀신이니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조차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이 과학문명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고 뭐 사탄이 있고 뭐 부인합니다. 그리고 아예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사탄과 마귀나 이 그가 부리는 귀신의 영들도 창조 이후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부영신 예배 때 제가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 우리 온 교회가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우리 나가십시오. 시작. 우리의 지옥은 혈과 입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임을 말씀하십시오. 내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아예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갈등도 없고 영적 싸움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난 그 본성대로 그냥 살면 돼요. 육신의 아비 마귀의 뜻을 쫓아 세상에 속하여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풍속을 쫓아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일도 없어요. 왜? 마귀와 한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고 살기 때문에 갈등도 없어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내 그냥 내 정복대로 그냥 살면 돼요. 싸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싸움이 시작된 줄 아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아비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속하여서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그것을 영이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었어요. 그냥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냥 살아갔어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계의 거룩의 영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 안에 지금 두 가지 소유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내 육체대로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 두 소욕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뭐예요?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린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지금 두 가지 소유가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은혜 받도록 자꾸 이렇게 마음을 감동케 하시지만 이 또 마귀 육체의 소욕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세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멘?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 저기 가는 사람은 지금 육체의 소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세상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진정한 거듭난 교수이느냐.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심혈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마귀의 유일한 목적,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떼어놓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희망하며 선한 일이나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베드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한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구만구 축하고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마귀가 지금 삼킬자를 찾는다. 그 찾는 자가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많이 애쓰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 여전히 육신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요 마귀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다 마귀에게 져서 지금 마귀에 지금 속했기 때문에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대로 둬도 잠자도 가만히 줘도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대활동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잠자는 교회는요 마귀도 잠잡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대활동하는 교회는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다. 아멘?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마귀의 목표는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도 뭡니까? 성도 중에도 아주 그냥 예수에 미친 성도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지는 싸움에서는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는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은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반드시 이겨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13절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섭리니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가 사는 날들을 악한 날이라고 했어요. 좋은 날이 아니에요. 왜 악한 날입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주관자가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날은 모든 날이 악한 날입니다.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이 세상 악과의 싸움을 치르는 날입니다. 매일 전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매일 전쟁을 치르는데 무슨 좋은 일이십니까? 항상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한순간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돼요.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일하게 살았으면 안 돼요. 한 부분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2015년 한 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16년 새해도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은 우리가 죽어야 끝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주님이 재림하셔야 비로소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 우리도 마귀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읽어보죠. 너희로 마지막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이 선자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 언제?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자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매해 마지막 결산할 때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또 마지막 때 그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 주님께 주신 서신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도 하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일곱 교회 모두에게 통일하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네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에 의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일곱 교회 성도는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는 자입니까? 악한 날에 세상의 악과 싸우며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를 이긴 자,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하시고,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만 아니고, 오늘 2016년 한 해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승리하세요. 아멘. 어떤 분은요, 아, 내가 이전에는 한국에서 이제 잘 믿었어. 그때는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어.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 아닙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잘 믿었어요. 잘 믿고 하다가 죽는 순간에 마지막 때 가서 그냥 믿음이 상하게 죽어버렸어. 그럼 다 실패한 거야. 평생 믿은 거 도루묵이 도루묵. 도루묵이 뭔지 아세요? 평생 믿은 거 그 믿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잘 믿는다고 믿음을 자랑해서도 안 돼요. 장담해서도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 봐야죠. 절대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왕년 어떤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멘.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어떻게 믿고 있느냐? 지금 네가 현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있느냐?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제일 위험한 것이요, 신앙의 교만이에요. 나는 다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가 그걸 노립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을 노린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을 받았으나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겨야 돼요. 아멘. 저선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할 마귀를 무시하거나 가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절대 가소평가해서. 여러분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론에 가서 공부해보면 알지만, 마귀는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완전한 인이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천사 못지않은, 인간과는 아예 차원이 달려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사악합니다. 감기와 술수가 능합니다. 거짓의 악이요, 속이는 자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입니다. 참 보면요, 마귀가 이 지혜와 이 능력, 이런 힘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선한 데는 쓰지 않고 악 악을 만들고 악을 조장하고 공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참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이런 일에 온 것을 다 쓴다는 거예요. 누가? 망시기가. 그러니까 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마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로는 그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만 하지 않고 그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비결을 꼭 해독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한 절만 크게 시작.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도망 안 갑니다. 크게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상대할 수 없지만 오늘 보십시오. 주의 힘의 능력을 입을 때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 원수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 마귀를 쳐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무슨 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마귀놈을 쳐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만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십니다. 마귀를 멸하려 오셨어요. 마귀를 처부수로 전쟁하려 오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왕인 동시에 마귀 세상을 향해서는 검을 가지고 이 세상과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왔다.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이 마귀가 주관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나라를 전쟁하러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 마귀를 멸해야 마귀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동시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장 역사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 전하에서 그 영혼 구원한 것은 뭡니까? 그 영혼이 이전에 마귀에게 속해 매여있던 자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으로 가니까요. 마귀 그날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죄에 결박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그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 통치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크게 해줍시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바울이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하는 행진이 있습니다. 성으로 개성할 때. 그때 이 적장, 적군의 적장을 잡아서 옷을 다 벗깁니다. 갑옷을 다 벗기고, 발가 벗기고, 밧줄로 묶어서 마차 뒤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앞에 말을 타고 개성 장군들이 차할 때 그 뒤에 적장이 발가벗고 묶인 채 가는 그 모습, 모든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게 합니다. 구경거리를 삼습니다. 완전 무장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마귀를 다 멸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기 비유한 거예요. 완전 무장해제 된 거예요. 마귀는 그 순간부터 완전 무장된 거예요. 무력화된 거예요. 믿으실 마음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사적을 못 쓰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믿으실 마음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 승리의 승리입니다. 자, 내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내가 마귀를 이겨노라. 마귀를 이겨노라. 아멘. 아멘. 이거 예수님의 승리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이길 것이 아니고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마귀를 이길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걸 몰라요 사람들.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귀신은 쫓겨갑니다.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십시오.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세요. 이미 성리는 우리 것입니다. 왜 그걸 약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실체를 아셨어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아셨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그냥 내보내면 제자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낼 때 천국 복음을 전국에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을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든자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 힘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제자들만 놀란 거예요.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을 명할 때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을 아직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다 주어졌습니다. 아멘. 네. 믿음 아멘. 아멘. 네. 이런 권세가 다 주어졌어요.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성리는 내 것일세. 반전 준비하세요. 성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성리는 내 것일세. 한번 더 보실까요? 정말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마귀도 역사할 거예요. 동시에 성령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아멘. 제가 정말 비상한다고 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생애에 정말 이 말씀 받고 여러분 강해지지 않으면 마귀 집니다. 지면 영이 죽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지더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소리 지르러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잠깐 잠깐 깨지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가 강건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예수의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게서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감당할 수 없지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고 아무 역사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마귀란 놈이 귀신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nothing you can do without me. 그런 게 인정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약해 빠져서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면서요 아, 나 시험 들어서 가만 보면요 시험 들린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의 상처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요? 어떻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넘어집니까? 얼마나 약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가면서도요 믿음 잃지 않았어요. 아멘. 아마 오늘 유민교회 그런 만약 예수 때문에 뭐 못 맞고 그냥 막 잡히고 이렇게 가면요 예수 교회 나올 사람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오늘날 이민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스포일이 약해 빠졌어. 목사가 말 한마디 못해. 상처받았네, 시험받았네. 정말, 정말. 그렇게 해서 어떻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어요? 믿음 지켜주겠어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성패는 결국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 있느냐가 달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나 혼자 마귀를 상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반면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아멘. 질 수가 없어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깁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가? 예수의 영이 없이고 떠나면 너희는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의 영이 계십니까? 아멘. 예수의 영이 계세요? 아멘. 이것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최고의 괴락이 무엇인가 하면 보십시오. 마귀의 최고의 괴락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깨워내어서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에게서 떠나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패하고 마는 것을 누구보다 누가 잘한다? 마귀가 잘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마귀라는 것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장개제, 사적도 못 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가면 마귀는 벌벌벌벌 뜹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관계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마귀 새끼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지 마세요. 막 흔들리는 모습 보지 마세요. 조그만 틈을 보이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꿈을 품지 말고 합시다. 마귀에게. 그게 마귀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텀이란 말이 원어에 보면요, 큰 구멍이 아니에요. 바늘보다 작은 구멍이에요. 바늘 구멍 보시죠. 바늘보다 작은 구멍이에요. 바늘로 폭 찌르고 나는 구멍, 그걸 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본다면 이 마귀란 놈은요, 얼마나 큰 건지 우리에게, 우리를 항상 수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약한 모습 보이거나 우리에게 조금만 틈만 보면, 바늘 것만 구멍만 틈만 보여도 그 사이를 비집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기절한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실족해 하고 낙심케 하고 시기케 하고 분쟁케 하고 결국은 우리도 알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틈이 아니고 큰 구멍이잖아요. 마귀가 막 실수할 때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막 수시대로 아멘 주 예수의 오셨으면 아니고 아멘 마귀의 오셨어서 내 마음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방비 상태. 옆에서 인사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제가 뭐 오늘만 설교 김지요. 다음 주에 설교 뭐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첫 주일, 저 목사에게는요, 성부영신 예배하고 첫 주일이 제일 중요해요. 왜? 1년에 이게 성패가 달려있는데. 자, 이런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이 주신데, 13절입니다. 13절만. 우리 나가지 계신, 시작.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데 그 뭔가? 답사. 군인이 싸우러 나갈 때 무장하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아멘.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무장에 오신 가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신 갑주의 내용이 1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전하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때마다 여섯 가지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첫째는 뭔가 하면 따뜻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추구, 성령의 검, 여섯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저지인 갑주로 무장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여 간청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매일 하루하루 세운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무기로 무장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감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